뭐 별거 있다고 막. 그렇다고 지들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야간이면. 자, 오늘은 중세철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중세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신 문제 이런 얘기 했죠. 창세기나 성서 이런 걸 볼 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신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신의 본성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인간의 악의 문제, 그 다음에 신앙과 이성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문제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뭐랄까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이렇게 거론하는 존재 있잖아요, 신. 이걸 갖다가 신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 존재를 딱히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인격적인 신 또는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 이런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이것을 갖다가 궁극적인 진리라고 한번 생각을 한다면 중세 철학의 문제도 상당히 고대 히랍 철학의 문제나 또는 그 이전에 나와 있던 탈레스나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들 있죠. 그런 철학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든가 또는 비슷한,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체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 철학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신이니 뭐 이렇게 신 나오니까 신학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궁극적인 진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궁극적인 진리의 다른 이름이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하게도 중세 철학에서도 그냥 이성을 통해 접근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철학자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된 안셀무스나 아벨라르두스나 아퀴나스나 또 뒤에 나오는 둔스 스코투스나 또는 저 오캄사람 윌리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중세 철학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인데 중세 시대 이들 모두 다 이성을 통해서 절대적 진리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가진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면 틀림없다. 그리고 사실 플라톤 철학을 봐도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가 있어요. 그럼 이데아가 이성으로 파악이 가능해요? 사실 이성으로 파악이 가능해요, 이데아가? 아니지. 어느 날 불현듯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것도 사실 따지면 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진리가 이 세상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이니까 맨날 집에서 잠만 삼촌들 말 안 해야지. 많이 쉬셨습니까? 맨날 잠만 잤냐고 그러는데 쉬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가 뭐예요? 어떤 신앙 생활 하세요? 그런 거 안 하시는데 뭘 믿고 사세요? 이런 말도 삼촌들 말. 얼굴이 조그마하신 이주희 선생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세계에 궁극적으로 이 세계에 아주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신앙을 갖기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아니 철학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 진짜 1년에 몇 번 나가는지도 가끔 나가는데도 성당에 다니세요. 철학하는 사람은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철학하는 사람들은 저는 엄청난 회의주의자다.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 근데 엄청난 회의주의라는 게 뭐예요? 궁극적인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찾다가 괴로워서 회의주의자가 된 거지. 에이씨 당초 무슨 궁극적인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철학 공부도 아예 안 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승희 학생은 철학 공부 왜 해요? 얼굴이 조그만 이승희 학생? 철학 공부 왜 해요? 아 진짜로 봐봐 이 친구는. 철학 공부 왜 해요? 철학 공부 왜 해요? 내가 가르치니까? 이거 무슨 우상 숭배야? 이러다 잘하다 내가 강일성 되겠네? 에? 왜? 이런 게 왜 궁금해요? 설명 재밌어. 야, 나 이제 지금까지 내가 철학 가르치면서 이렇게 철학 이런 거 들으면 재밌다는 사람 처음 봤네. 재미없으면 그만하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가 이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늦게 오는 데다가 추리닝까지 입고 왔습니다. 내가 용서 안 돼. 네.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만이 철학이나 신학에 관심을 갖고 사실 신앙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절에 다녀서 부처님한테 공들이면은 자식들 잘 된다든가 잘 된다라더라. 어?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죠. 사실 그런 거는 그냥 신앙이 아니라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그냥 그런 구매라 구매. 퍼체이즈. 복을 구매하는 활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어쨌든 지금 눈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진짜 배기가 아니고 진짜는 따로 있고 한 거 있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가 돼야 철학을 하든 신학을 하든 어디 믿음을 갖든 종교적인 믿음을 갖든 적어도 자연과학이라도 공부하게 돼요. 자연과학이라도 자연과학은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자연과학은. 그래서 중세 철학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중세 철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에이, 이건 하느님에 관한 얘기잖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성당 다니는 사람이나 볼만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궁극적인 진리를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의외로 쉽게 읽혀요. 그리고 중세 철학의 중사 철학사들 이렇게 이제 커플 쓴 친구가 쓴 중세 철학 서양 철학사에서 중세 철학 이런 거 보면은 탁월한 업적을 남긴 철학자들은 중사 신학자들은 다들 이성을 가지고서 절대적 진리를 해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선행했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과 아주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 점을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 늦었어. 그만해. 응? 가방도 이상한 거 들고 다니고 추링이 있고 필통도 이상한 거 가지고 다니고 안 돼. 어? 내가 지금 오늘부터 강의하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는 마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기로 내가 이민우 선생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말 못 하겠는데 생각하는 신, 안셀무스, 아벨라르두스, 아퀴나스, 스콜라치아. 다시 중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당시의 그리스도교 사상을 고찰해보자. 소유학파가 대부분의 경우 중세 이슬람교 철학 전통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콜라 철학은 1050년에서 1350년의 중세 서양의 그리스도교 사상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연대를 봅시다. 1050년에서 1350년. 258페이지. 1050년에서 1350년 여기 돼 있죠. 연대가. 그 연대가 있는데요. 좋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연대가 이렇죠.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보세요. 800년에서 1200년이 지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050년에서 1350년 이렇게 책에 쓰여진 연대 1050년에서 1350년 이렇게 돼 있죠. 300년간.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책에서 중세 스콜라 철학의 시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스콜라 철학의 시기고 제가 지금 요 800년에서 1200년 요 연대를 써놨는데 800년에서 1200 저 조선이 몇 년에 공급됐지? 1392년 1300 네. 지금 여러분들 조선의 건국연대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이 지금 조선이 1392년 여기 그쵸? 요만큼이고 조선이 1392년이고 그 다음에 1592년이 임진왜란이에요. 1592년이 임진왜란, 조선건국, 그 다음에 1592년도 이제 1800년 정조사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이제 몇 가지 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92년이면은 서양의 이제 르네상스 거의 시작된 무렵이 이제 조선건국이에요. 그렇죠? 조선은 역사를 갖다 이야기할 때 중요한 연대가 몇 개 있는데 지성사적으로 중요한 1392년 조선 건국인데 1590년 임진왜란인데 임진왜란이라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임진왜란인데 동아시아사 역사에서 보면 동아시아 삼국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말하자면 이른바 명일전쟁이죠. 명일전쟁이 조선에서 벌어진 거지. 명나라를 치러 갈 때 좀 비켜주라. 그러니까는 뭐 비켜 뭐 이렇게 된 거지. 사실 명나라가 참전 안 했으면 조선 망했죠. 그러니까 명일전쟁이 벌어진 건데 일본이 이제 이때 일을 갖다 염두에 두고 나중에 청일전쟁으로 복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다 제쳐두고 1392년 조선의 건국인데 요 800년에서 1200년 요 시기 있죠. 요때 800년에서 1200년이 이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세 원난기라 이렇게 불러요. 중세 원난기다. 800년에서 1200년 이때가 이거는 이때가 AD 800년에서 1200년기는 이 지리학, 기후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런 책에서 보면은 이 지구의 역사상 우리가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후로 가장 따뜻했던 시대죠. 김태희 학생 가장 따뜻했던 시기였다고. 뭐가 좋을까? 비키지 수영물에 이렇게? 가장 따뜻했으면 뭐가 좋겠어요? 거기마다 살쪄 있다? 그거는 빈손도의 어음 사실사요. 뭐가 있다고? 살기 좋아? 따뜻한 거. 확실히 아니. 상추 주시니까 나 혼자만. 내가 생각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살기 좋다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심장이 뭐. 심장이 뭐. 아, 이게. 지금 살기 좋다고 해서 욕먹이 되니 식량이 풍부해. 식량이 풍부하다. 좋아요. 중세 온난기. 이때는 공업이 발전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식량이 풍부하다 어쩌다 다 떠나서 이승희 학생이 말한 것을 좀 더 멋지게 말해봐. 생산력이 급증. 어? 뭐라고? 생산력이 급증. 생산력. 생산량이 급증. 양? 네. 무슨 생산량? 생산성. 그럴 때는 제일 추상적인 농업 생산성 말합니다. 곡물 생산량이 아니라 농업 생산성이라는 말을 하면은 다 포괄되게 살기 좋아진 거야. 김태희 알겠어요? 농업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무슨 화학비료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저 돼지똥 이런 거 가져다가 뿌려놓고 하는 거니까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는 원난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때 사람들은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겠어요? 예? 세상에 참 탁월한 대답을 상처 주시니까 온갖 암을 사람이 대단하십니다. 인구 증가. 예. 지금 이때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인구가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무슨 건축물, 건물을 지을 때도 할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나겠고, 그러죠? 얼굴이 큰 사람과 얼굴이 작은 사람과 골고루 생긴단 말이죠? 팔뚝 굵은 사람과 팔뚝이 간 사람, 골고루 생기는 거 하면, 그죠? 얼굴이 V라인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이제 골고루 생기는 게 바로 인구가 증가하면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뒤에, 잠깐만, 266페이지 잠깐 떠보세요. 266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14세기에는 상당히 많은 반론들이 일어났으며 아마도 다음 세기에 확실히 따라오게 될 사회적 붕괴의 때이른 조짐도 보였던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회적 붕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적 붕괴. 근데 사회적 붕괴라고 하는 것은 기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0년부터 1200년까지를 중세 온난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1350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1350년 바로 위에 1348년 하나 1300 있고 연대들이 1348년이 무슨 해? 관식 혹시 알아? 중세 시대를 이야기할 때 1348년 이거 퀴즈 대한민국에 이런 거 나오면은 바로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흑사병 중요한 사건 흑사병 그러니까 지금 26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나왔죠. 즉 다음 세기에 14세기에는 다음 세기에 따라오게 될 사회적 붕괴의 때이름 조짐 그랬죠. 그럼 14세기는 지금 여기 14세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300년부터 이제 여기서부터가 슬슬. 그러니까 요 연대기를 잘 이렇게 염두에 두세요. 13세기 근데 중세 온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유럽 지역만 따끈따끈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따끈따끈했거든. 전 세계적으로 따끈따끈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따끈따끈했어요. 근데 1300년 이때부터는 소빙하기로 접어들어요.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기후가 지금 우리도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주말에 비 와가지고 어땠어요? 주말에 비 오니까 어땠습니까? 한재생 주말에 비 오니까 어땠어요? 얼굴이 조그만 한재생 말씀 얼굴 크다 그래서 다들 상처한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얼굴이 작다고 얼굴이 작은 기세였어요. 네. 한재생 주말에 비 와서 어땠어요? 네? 우울해요? 왜요? 사람 죽었어요. 기억하고? 갈매기가 저기 성모도 갈 때 끼는데. 아, 이건 폭풍이 갈매기였지. 날씨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기후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게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그런 책들 한번 보시면 중세시대 유럽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사는 그 주택의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모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주택이 있으면 일단 이 사람들은 온돌이 없잖아요. 그죠? 통나무로 집을 짓죠. 주택이 있으면. 근데 이 안에 외양간, 네? 부엌, 침실 다 한 통이에요. 바닥은 흙바닥이고 지푸라기 깔잖아. 그런 데서 살아요.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습니다. 1300년대 그렇게 살았어요. 중세시대 때 도시주거 역사라고 하는 열하당에서 나온 책인데 중세시대 때 집들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런 데서 어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량해요. 그리고 공수 전염병이라죠. 광우병 같은 거 짐승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는 전염병이죠. 이런 게 심했어요. 패스트 같은 게 금방 전염되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지금 800년에서 지금 저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가 대개 봐서 1050년부터라고 말하는데 800년에서 1050년까지 여기서 2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죠. 그죠? 중세시대 때 200년 정도의 세월에 걸쳐서 농업 생산성이 쫙 향상이 되니까 중세라고 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중세 온난기가 시작돼서 200년 정도 농업 생산이 쫙 향상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0년 정도 지나 이때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느닷없이 막 토마스 아퀴나스가 퓽 나타나고 스콜라 철학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바글바글 한 가운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 뭐냐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도시가 도시에 수없이 많은 도시의 지식인들이 생겨나요. 로마 시대가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각자 다 흩어진 섬처럼 살다가 800년부터 날씨가 따끈따끈해진단 말이죠. 그럼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도시가 생겨나고 도시에서 교역이 발전하면서 도시의 지식인들이 생겨나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도시의 지식인들이 생겨나는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1050년부터가 스콜라 철학의 시기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스콜라 철학 시기. 그래서 학문이 발달되는데 여기 1200년대, 요 1200년대, 800년, 1200년 전, 요때 1200년. 근데 여기 이제 1100년, 1100년 무렵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슬람 세계에서 보존되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유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책. 100년 단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1050년에서 1100년, 여기서 이제 12세기까지가 스콜라철학의 전성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따끈따끈하게. 스콜라철학의 전성기, 여기가. 그러니까, 요만큼이. 근데 1350년은, 뭐냐면, 1200년이 지나서 1350년, 요 무렵은 뭐냐, 여기를 흔히 스콜라철학, 후기 스콜라철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기 스콜라철학. 후기 스콜라철학이라 그러면 스콜라철학이 엄청 발전했던 때겠어요? 아니겠어요? 네? 약간 맛이 가는 시기였죠. 약간 맛이 가는 시기. 네? 약간 맛이 가는 시기. 이해가 되세요? 후기라고 하는 말 붙잖아요? 가령, 미켈란, 여러분들, 르네상스의 최고의, 르네상스 최고 화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힌트야, 누구야? 상처 주지 않을 테니까 말해봐요. 나 상처 안 줘. 르네상스 최고의 화가 다빈치? 상처 주기 싫으니까 일단 좀 숨을 가고 이름이 길다 하여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덟자 이름이 길다 하여 훌륭한 건 아닙니다. 미켈란젤로 응? 알겠어요? 뭐라고? 미켈란젤로 네, 미켈란젤로가 제일 뛰어난 응? 다빈치 아니야.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말할게요. 르네상스의, 르네상스 시대 회화의 절정기가, 르네상스 회화의 절정기가 딱 30년이에요, 30년. 김태희 학생,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작품이 뭐지? 로덴?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응? 뭐라고? 응? 다비드상? 일본 사람은 다빈스상, 빈상, 뭐, 이명박상. 아, 그 얘기 나왔으니 잠깐. 일본 신문에서 이명, 뭐, 이 씨는 이번에 이랬다 저랬다 광분하는 인간들 가끔 있는데, 일본에서 그냥 이 씨라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 놓고. 광요 씨라고 그래, 강 씨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무리 나이 많아도 윗사람 아랫사람 보고 군이라고 그럽니다. 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 나오고도 군, 강군, 그럼, 원짜리 할 거 없어. 윗사람이 아랫사람일 때 군이라고 그러죠. 뭐, 다비드상 말고! 미술학원에 가서 뭐, 만화하는 아저씨들도 다, 어? 최규서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최고의 작품이 뭐야? 미켈란젤로 최고의 작품이 뭐야? 그래, 그렇지! 일단, 씨! 규모가 왔다니 그걸 해야지. 대답하는 방법을 몰라. 선생님들 여기 계신 선생님한테 물어. 선생님 뭐 물어보면은 미켈란젤로 최고 작품이 뭐냐 그러면 일단 덩치가 제일 큰 놈을 딱 말하는 거야. 그래야 반은 먹고 가지. 쨍쨍한 거 말이네. 차라리 뭐 미켈란젤로가 집에서 그리던 그림이요 이렇게 해라 차라리.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최고 작품이 시스티나 성당 작품인데 그것하고 미켈란젤로 후기 작품 중에 후기 작품 중에 오늘 유명한 작품 뭐예요? 신희 씨 얘기해봐. 그래서 후기 작품이요? 네. 피. 시스티나 말고. 시스티나는 전성기라니까. 피. 아, 피에타. 피에타하고 시스티나하고 거리가 몇 년이 안 돼요. 근데 피에타 후기로 들어가거든. 근데 피에타는 르네상스 작품을 안 넣어요. 근데 매너리즘으로 넣지. 근데 매너리즘은 후기 르네상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냥 매너리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얘기냐? 물론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벨플린이라고 하는 미술사가 만들어낸 말이긴 한데 네? 후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몰락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기 스콜라철학 그럼 몰락기의 스콜라철학이라는 얘기예요. 즉 1200년에서 중세 옹상기가 대체로 끝났다고 보고, 1200년에서 끝났다고 보고, 1300년부터 소빙하기가 들어가니까 1200년, 1250년, 1300년 이때부터는 거의 여기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이가 1050년에서 1350년이잖아요. 여기 1200년부터 여기를 이제 후기 스콜라 철학이란 말이에요. 스콜라 후기 철학. 후기 스콜라 철학이라면 스콜라 철학이 몰락기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기간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딱딱딱 연대를 가지고 왔냐면 중세 이후 시기가 그 사람들의 그 기후하고 그 기후에 따른 생산성하고 그 생산성에 따른 사상하고가 너무나 정교하게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시기라 전형적으로 설명하기 좋은 시기 이게 요즘에 우리 한국 시대하고 딱 맞지 요즘에 이 대통령하고 한나라당하고 이게 하는 짓이 다 콩가루인 시대가 이렇게 전형적인 대한민국 50년 역사에 이렇게 콩가루인 시대가 없었잖아 인수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날마다 사고를 치는 정권이 어디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딱 1350년 여태까지가 스콜라 철학인데 1348년에 흑사병이 딱 나면서부터 중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야흐로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거다. 중세 가을 지나 겨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 스콜라 철학 그러면 스콜라 철학이 몰락기라고 이해해야 돼. 그러면 모던이 있고 포스트 모던은 뭐예요? 모던의 몰락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모던의 몰락기니까 후기 근대라고 말을 해도 되고, 되게 후기 근대쯤, 후기다. 그렇게 말하는 스콜라 철학 후기다. 후기 스콜라 철학이다. 그러면 스콜라 철학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고, 또 스콜라 철학을 끝까지 그래도 이거지 하고 붙잡고 있으려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혼종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탈근대가 맞냐, 후기 근대가 맞냐, 이렇게 하는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 후기 근대에 들어서면 당연히 탈근대의 논의가 나오는 거고, 탈근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후기인 거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을 그릴 때는 신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는 미켈란젤로와 교황의 천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로스킹이라고 하는 사람 책인데 그걸 읽어보거나 아니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책도 있어. 미켈란젤로 생각 없는 나무에서 나오고 있어. 이게 생각 있나 없나 나무. 그 출판사 아무 생각 없는 출판사에서 생각 없는 나무라고. 출판사 진짜 이름 뭐더라 했지 그랬다. 생각은 나무구나. 하도 그 출판사는 생각 없는 나무라고 하다 보니까. 어때? 뭐 들으면 어때? 사장님. 어쩔 거야, 막. 근데,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시스티나 성당의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로 이 신앙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저, 광화문에 가면 성공회 성당이죠, 성공회. 가봤어요? 김태학생 가봤나? 그런데 안 가보면 어떡하나? 미술 공부하는 사람이. 왜 그래? 어? 왜 그래요, 학생? 왜 그래, 풍기처럼? 성공의 성당의 건축 장식 뭐예요? 아는 사람 얘기해보세요. 그런 것이 얘기해봐요. 거기가 아니에요. 로마네스크예요. 성공의 성당. 로마네스크. 로마네스크 성당이에요. 로마네스크 성당. 그러니까, 이때는 신앙이 엄청나게, 뭐, 의심이 없어. 절대적 진리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크다는 건 뭐냐면, 절대적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 후기 스콜라 철학 요때 들어야 하나요? 그러면은, 이때부터가 건축 양식은 어떤 시대예요? 고딕 양식이에요. 고딕 양식의 시대인데, 고딕 양식의 시대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 신앙이 흩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고딕이라고 하는 것이 막 신앙신료로 이렇게 지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고딕 양식의 시대는 뭐냐면 신앙심이 흩어지니까 그 신앙심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을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무지하게 뾰족답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을 계속 쓰시는 거야. 하나님 저 신경 쓰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딕 양식의 특징은 양식의 완결성이 없어요. 왜? 고딕 건축물이 한참 지어질 때, 여, 스콜라 후기 철학인데? 걔네들 스콜라 후기 철학, 마르크 후기죠? 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도 무방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학자들이. 그럴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응결적글 장미름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장미름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해가 몇 년이냐? 1246년 11월. 1246년 11월. 장미림 뭔지 아세요? 어? 소설. 소설 장미림이 1246년 11월입니다. 보세요. 1246년 11월이에요. 움베르트 에코가 중세 철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만약에 장미림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1100년 11월이었다. 그럼 이 소설은 거짓말이에요. 역사소설도 그럴싸한 개연성을 갖춰야 되잖아요. 1246년 11월이다. 그러면 뭐냐? 지금 보세요. 1200년까지가 제가 중세 전성기라고 그랬죠. 요때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 장미림에 보면은 이단욕파 막 나오고 막 교황이 뭐라 그랬는데 막 니 뻥이다 막 그러고 교황 막 감자 먹이고 막 이런 애들 황제가 엉까고 막 그러잖아요. 프란체스코 수도에 수도사 막 나와 버리고 쟤네 안 되네 막 교황 앞에서 막 애들 침 뱉고 막 다리 떨고 그런단 말이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뭐 카타리파니 무슨 파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카타리파 중요한데 카타리파가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지금도 프랑스에서 조금 신에 대한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 카타리 출신인가? 그런데. 그 지역 출신인가? 그런데요. 그 정도 올해가 그 신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교황 1인 지배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고 이때가 1246년에 시대적인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이게 후기 스콜라 철학으로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세 철학, 중세 청년이라고 해서 중세 시대 내내 모든 사람들이 눈만 뜨면 하느님이요, 입만 열면은, 아멘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던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제가 보기에는 기껏해야 이때부터 200년, 300년 정도? 기껏해야. 1000년부터 1200년 정도? 1000년을 전후한 시기가 절정이었을 때고, 거기 1000년, 이제 곧 종말을 온다 했습니다. 결정이었을 때고 거기서 한 200년? 그래서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14세기 이때부터 해서 1618년이죠. 18년에서 30년 전쟁 1618년에서 1648년에서 30년 전쟁이니까 이때까지 여기 이때 한 500년 정도가 신이 있네 없네 만에 계속 들들들들 한 거예요. 중세 천년이다 라는 말을 이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세의 학자들이 모두 다 신에 대한 끝없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왕! 막 이렇게, 미신이다, 미신이다 하고 살았던 천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길어봐야 2-300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구도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아, 왜 아벨라르두스가 이런 소리를 했고, 안셀무스는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옥함 사람 윌리엄은 왜 이런 소리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간, 그리고 건축의 역사 좀 공부 좀 해. 학교 너무 많아. 인생 지친다고? 해야 돼.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 물론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나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공부 많이 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를 이제 지금 설명했습니다. 1050년에서 135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자 다시 258페이지 들어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근거로 하고 그 추론의 변증론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중세 철학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학자들이 사용하던 학문의 방법론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변증론이라고 하는 추론을 사용하게 됐다. 중세 철학 학문의 방법론은 보세요. 58페이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변증론이라고 하는 추론. 요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물론 궁극적 진리의 다른 이름인 신을 증명하려고 했겠고 신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했겠죠. 거기서 세 줄 내려오면요. 스콜라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가톨릭 신앙의 근본적인 전제들과 인간의 이성이 계시를 통해 배운 진리들을 확장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수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가톨릭 신앙의 근본적인 전제 그것이 눈앞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은 계시를 통해 배운 진리들을 확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즉 중세의 철학자들이라 해서 중세의 신학자들이라 해서 모두 다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부인한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인간의 이성 능력을 신뢰했고 그걸 가지고 궁극적인 창조주라고 하는 신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 뿐이지 이들이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은 아니었다 이거죠. 어찌 보면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중세시대의 이 신학자들은 오늘날 열렬한 그 거의 광신에 가까운 그 기독교 신자들보다도 훨씬 더 회의적입니다. 훨씬 더 그냥 쿨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훨씬 더 관대하고 관용적. 왜냐? 이들이 세계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진짜로 지배하는 대장들은 관대하잖아. 어? 이렇게. 진짜로 관대합니다.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역사책에 나온 이런 얘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 이 당시에는 좀 웬만큼 이단적인 얘기에도 다 넘어갔어요. 근데 종교 이단 심판관이 나오고 하는 게 13세기 중반 이후거든요. 불안하니까. 어떤지 권력자가 불안하면 이단을 만들어내고, 반체제 인사들을 갖다 만들어다가 불고문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관대했어요. 훨씬 더 쿨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서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용인되는 시대였다는 걸 반드시 알아둬야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중세 스콜라 철학 초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성 안셀무스였다. 자, 안셀무스가 일단 나왔습니다. 성인 안셀무스. 1번, 안셀무스. 안셀무스는 스콜라 철학, 초창기 스콜라 철학을 대변하는 학자입니다. 제가 지금 안셀무스는 초창기 스콜라 철학을 대변하는 학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초창기 스콜라 철학이면 중세 전성기를 말하는 거겠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세 철학에 관한 책을 읽을 때 초창기 스콜라 철학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중세의 절정기, 먹고 사는 것도 절정기, 학문적인 어떤 힘도 절정기 이런 때다.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뭐랄까 그게 이름 뭐라고 표현하나? 가장 가오가 서던 시절. 가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나? 끝발. 좋아. 끝발이 거의 뭐 38 잡았을 듯이 끝발. 하여튼 끝발 제일 좋던 시절. 가장 가오보다 끝발 낫겠다 이 시점에서 그지? 가오는 조금 상큼해 보니까 이제 남바스리 분위기가 그러니까 가장 끝발이 좋던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끝발이 좋던 시절. 그러면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두 다 자기가 가장 끝발 좋았던 시절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가장 끝발 좋았던 시절 없었어요? 항상 괴로웠어요. 있어서 그 시절을 떠올려보라고. 다 모두 다 있었나? 없었어? 항상 밑바닥에서? 항상 산발 따라졌나? 아니 그래도 없었어. 거짓말 하지마. 인생에 끝발 날리던 시절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뭐야 바르기 좋을 수가 없어. 바르기라고 해서 쓸지 내가 누가 하는 소리 같지. 끝발 날리던 시절을 머릿속에 떠올려. 끝발 날리던 시절을. 끝발 날리던 시절을 머릿속에 떠올려봅시다. 그러면 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끝발 날리던 시절을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이 시대는 지금 중세시대 사람들도 중세 이 세상도 먹고 사는 것도 끝발이 진짜 날라가는 시대야. 지금이 진짜 좋았어. 조선시대로 치면 뭐 세종 때쯤 되겠네. 농업 생산성도 향상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종이 다 뭐야 자기 외척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작살내가지고 태종이 그랬잖아요. 세종의 자리를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 세종 처갓집들 완전히 다 죽었죠. 땅이 묻혔죠. 세종이 다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단단하게 있지. 세종 좋던 시절, 끝발라진 시절 생각해보자.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참 이 시대가 끝발라지는 시절이 가장 관념론적인 시대예요. 상상의 나래가 마구 펴지는 거야. 생각하는 것이 진실 같아. 그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은 그 나이 때 바위도 소화시킨다는 거, 뭐, 그런 바위도 소화시킨다. 그죠? 그 시대, 이게. 초기 스콜라 시대. 가장 끝발라진 시대.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 시대와 그 시대에 걸맞는 사상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념론 철학의 대표자 그러면 플라톤을 생각할 수 있죠. 플라톤의 시대는, 시대 자체는 끝발라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플라톤의 머릿속에서 끝발이 만들어진 거죠. 관념론이. 이데아가 정신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철학이 재밌는 게, 시대가 쫙 먹고 사는 게 올라가. 그럼 대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공부는 그만하세. 이렇게 가는데, 중세처럼은 시대 생산이 팍 올라가니까 공부를 팍 해, 사람들이. 막, 대학의 지식인이 막 생겨. 공부도 팍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 관념론 철학이 쫙 생겨나는 거야, 이게. 대개 이게 관념론 철학이 부흥하는 시티가, 시대는 콩가루인 시대거든요. 독일 관념론, 헤겔, 칸트 철학. 독일, 유럽에서 제일 후진국이었어요. 프랑스어를 익혀야 하면 궁정에서 행세하던 시대야. 프리드리 대왕 시대. 독일어? 이제 괴테가 좀 써. 우리도 독일어로 문학합니다. 하던 시대라고, 가짜는 놈들이. 예? 근데, 플라톤의 시대도 그렇죠. 아테네 민주주의가 올라가던 시대에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중세. 초기 스콜라 철학은 세계가 다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스콜라 철학은 그걸 딱 연결, 저기 안셀무스 뭐냐. 엄청난 강력한 스콜라 철학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안셀무스가 나오는 게 바로 안셀무스의 학설이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요. 안셀무스의 학설이 뭐냐? 딱 한마디로 보편 개념 실제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편 개념 실제론. 아, 이렇게 안 하는데. 보편 개념 실제론. 지금 중세 보편 논쟁, 그 다음에 중세 실제론과 유명론, 막 이런 얘기 많거든요. 결국 똑같은 얘기 갖고, 어떤, 뭐가 실제고, 뭐가 유명이고, 뭐, 이런 얘기 많아요. 근데 지금, 안셀무스의 주장이 뭐냐? 보편 개념 실제론. 보편 개념 실제론. 보편 개념 실제론. 보편 개념 실제론이라는 건 뭐냐면, 보편적인 개념이 실제로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보편적인 개념은 실제로 있다. 네? 일단 말이 쉽죠? 보편적인 개념은 실제로 있다. 보편적인 개념을 종류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보편적 개념으로 예를 들면 뭐? 의자? 의자왕? 아니, 삼촌이시고. 다시 얘기해보세요. 정의! 저스티스! 그렇지. 정의, 이런 거.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거 있잖아요. 보편적인 개념. 그리고 이것이 대표적인 예를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고, 각각의 사물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데아가 있고, 이데아가 진짜 백이잖아, 플라톤에서. 이데아가 진짜 백이고, 우리 개개의 사물들은 이데아를 나눠가진다고 그러잖아. 대표적인가, 그러니까 보편 개념 실제론의 대표 선두주자는 누구냐? 플라톤. 그죠? 보편 개념이 실제한다. 실제하는데, 언제, 어디서 실제하느냐? 보편 개념 실제하는데, 사물보다 개별적 사물보다 먼저. 개별 사물보다 먼저. 먼저라는 게 뭐 1등, 2등, 3등으로 먼저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앞서는, 그죠? 원리적으로 앞서는. 이해가 됐어요? 보편적인 개념이 실제한다. 그것이 개별적인 사물보다 먼저. 그러면 안셀무스에 있어서 보편 개념은 뭐겠어요? 네? 신. 저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가 아니라 이제 안셀무스에서 보편 개념은 신이 되고 신. 자, 그러면 안셀무스가 아, 보편 개념이 개개인 상황보다 먼저 있다. 신이 먼저 있다. 그 얘기를 남에게 주장할 때 사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증명 안 되죠. 신앙 고백이야. 그죠? 어디에 나온 말을 가지고 지금 빨리 성서 어디 구절 말해봐. 좋았어요. 이 사실 성서 구절 성서 몰라요? 응? 나하고 둘은 안 맞추려고 그러는데 다들 지금 용감한 학생에게 한번 모르고 병식이 봐. 눈 마주쳤어. 요한복음 하하하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랬잖아요. 2구절 태초에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 있었다. 말씀은 하느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말씀 이퀄 하느님이야. With him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이 태초가 뭐야? 모든 사물이 생겨나기 전에 그쵸? 모든 사물이 생겨나기 전에 있었다. 있었다 하면 실제로 있다. 있었다. 말씀이. 이 말씀이 뭐야? 말씀이 개념이죠. 로고스잖아요. 이치가 있었다. 이거 개념이라는 말이 이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뭐뭐에 앞선다. 그래서 안테. 안테라는 말이 안테라는 말이죠. 라틴어로 안테가 뭐뭐에 앞서는 그 말이거든요. 램 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물이에요. 사물. 그러니까 이게 사물이라는 뜻이고 뭐뭐에 앞선 그 말이니까 사물이 앞선이에요. 그러니까 안셀무스를 이야기할 때는 되게 안테렘이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럼 사물 뒤에는 뭐겠어요? 라틴어는 뭐겠습니까? 뒤에가 라틴어 뭡니까? 뒤. 뭐뭐 뒤에. 응? 아니요. 누가 뭐로? 테트리스? 뭐뭐 뒤에 포스트. 포스트렘. 이게 반대되는 거 이게. 여기 안테렘 반대되는 포스트렘이야. 포스트렘. 포스트. 포스트 모던 그럼 나중이라잖아요. 그죠? 포스트 워 그럼 전후 그런 것처럼 사물 뒤에 그 말이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안셀무스 얘기할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이셨다. 즉 요 말씀 개념 요 개념은 하느님이잖아요. 요게 개개의 사물보다 먼저 있는 거고 요 개개의 사물로부터 아니 요 말씀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 하느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개념이 개별 사물보다 먼저 있다. 진짜로 있다. 이게 안셀무스의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초기 스콜라 철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이 엄청나게 강력한 신앙이지. 하느님 있어요. 하느님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갖다가 보통의 학자들은 실제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실제론. 네? 실제론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중세 여기 중세 후기로 들어가면은 무슨 있기는 뭐가 있어요? 사물이 먼저지. 네? 그냥 이런 거 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름뿐이에요. 이름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론이거든요. 이름뿐이다. 그러니까 실제론과 유명론의 대립. 근데 이제 보편이 실제론에서는 보편이 진짜고 유명론에서는 보편이 나중에 오죠. 그걸 갖다 보편이란 중세 보편 논쟁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실제론과 유명론의 대립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중세 보편 논쟁하고 중세 실제론과 유명론의 대립이 따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같은 얘기인데 보편이 실제로 있느냐 아니면 말뿐이냐 아니면 보편이 개별 사물보다 먼저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있느냐 요거 있죠. 요거 가지고 실제론이냐 유명론이냐 보편 논쟁을 둘러 보편을 둘러싸고 있는니까 보편 논쟁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아예 딱 보편 개념 실제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갖고 가로하고 사물보다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거라. 그러니까는 이거를 못 외워가지고 지난번에 저 김용옥이가 저기 중앙일보 기자로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서 이게 주체 미술이여 수령이여 여백을 주체 미술의 여백을 허하소서 하면서 유명 중세 유명도는 뭐 굉장히 진보적이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 썼어요 기사로.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김용옥은 서양 철학사도 안 읽었나 이렇게 썼더니 또 오빠들이 나타나고 사이트에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한번 죽인 적 있어요. 왜냐 이게 김용옥이 서양 철학사를 열심히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유명론이 진보적인 사상이었고 실제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상이 된 거예요. 얼핏 보기엔 그렇죠. 여러분들 그죠? 이 보편 개념 실제론이 굉장히 낡고 고루한 사상인 것 같죠. 그죠? 유명론은 야 이런 게 어디서 진짜 절대적 존재가 어디 있어? 그냥 다 말뿐이야. 개개의 사물이 중요해. 이게 진보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명박이가 어떤 놈이에요? 개개의 사물이 중요하다는 놈이. 저스티스? 없다죠. 그 새끼 대가리야. 저스티스 없어요. 진보예요? 보수예요? 보수죠? 마르크스. 인류 역사를 타서 마르크스가 진보적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르크스보다 더 실제론자가 없어요. 마르크스 머릿속에 뭐 들었는지 인간이 행복하게 자유롭게 모두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실제로 그런 사회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엄청난 실제론자예요. 플라톤, 그죠? 혁명을 내가 이 사회를 엎어버려야지 이런 사람은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은 기준이 있어요. 진짜로 그걸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을 실현하려고 그러거든요. 유토피아적인 이상을 실현하려는 게 실제론이죠. 엄청나게 혁명적인 거예요. 혁명가들 중에는 유명론자 없어요. 마시간 콩가루 대충 비비고 살지 뭐 인생 뭐 있어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미안해. 충청님 말만 이상하게 그런 애들 말할 때 충청도 사투리가 돼버린다. 미안해. 관식집 미안해. 대전도 미안해. 이명승은 안 그러신데 그 양반은 굉장히 잘 보라시니 그 양반도 또 뭐 저 제가 선배님 이명승 그분도 이제 험악한 얘기할 때 갑자기 말을 천천히 해갖고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어요. 말을 천천히 해. 그러니까 세상 뭐 있습니까? 대충 살면 그만 아닙니까? 이게 유명론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눈앞에 보이는 개개의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여기 와서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철학 공부해서 재미삼아 하는 사람 말고 뭔가 지금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텍스트 읽어가지고 다 실제론자예요. 적어도 실제 대망론자야. 실제를 바라고 있는 사람, 실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죽기 전에 우리가 탁 한마디 하고, 어? 인생 뭐 있습니까? 대충 살면 그만이지 하는 놈들한테 싸대기한테 딱 날리고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철학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학문, 어떤 학설 사상이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형이상학인데 형이상학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건 바보예요. 저는 철학사에 대해서 쥐뿔도 모릅니다 하고 이게 스스로 자백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봐요. 엄한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자유분방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지금 안셀무스의 보편 개념 실존은 엄한 거예요. 근데 이게 훌륭한 건지 아닌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죠? 훌륭하다 아니다는 가치 판단이죠. 훌륭하다 아니다는 상황에 매여 있는 가치 판단이신데 엄한 선생, 그다음에 분방한 선생 이거는 팩트를 말하는 거죠. 그냥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이건 가치 판단입니다. 형이상학은 가치 판단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것을 사회철학적인 어떤 실천, 가치 실천 가치 개념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그거는 철학사도 아니고 철학개론, 1학년 1학기 철학개론 시간에 자빠지고 잣단지인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형이상하게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게 보편 개념 실제론, 이 안셀무스의 보편 개념 실제론. 이게 초기 스콜라 철학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바로 이 생각이 중세 철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오르토독스입니다. 정통 교수입니다. 오르토독스. 아, 스펠링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통 교설? 정통 교설이라고 해서 이걸 도그마라고 그러죠. 도그마. 도그마가 오늘날엔 독단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원래는 정통 교리를 말합니다. 정통 교리. 중세 초기 스콜라 철학의 정통 교리가 바로 안티노스의 이익을 합니다. 보편 개념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성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이 가장 완숙한 형태의 기독교 신학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해체 말할 수 있었다. 가장 완숙한 형태의 기독교 신학이 이것이 초기 스콜라 철학의 기본적인 테지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좀 쉬었다가 알겠습니다.